속에 누군가 있어 나를 키듯 익숙하지만 달라 달라 달라 오란 건지 까란 건지 흔드는 수는 무슨 뜻일까 Tell me about it 두 개의 지구가 있다면 또 다른 날 수도 있어 한 걸음 가까이 가면 꽃길에 가시가 피어 그때 넌 날 구하러 손 내밀어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면 I know 나의 미래였다 I know 너의 어제였다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면 I know 네가 널 지켜줬다 I know 난 너를 겸허했다 작은 나에게는 도대체 언제쯤에 커질까 나만의 바람이 부딪히나 이 날개를 펼 수나 있을까 눈을 감아 볼래 숨 쉬어 볼래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방황하고 나 슬퍼하지 않아야 한 걸음 가까이 가면 꽃길에 가시가 피어 그때 넌 날 구하러 손 내밀어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면 I know 나의 미래였다 I know 너의 어제였다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면 I know 내가 널 지켜줬다 I know 난 너를 겸허했다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